사랑해 고마워 영원히 네 곁에 있을게 말하던 고운 네 입술에 어쩌다 이별을 담아 내게 한 거야 정말 미안해 내일은 네 곁에 있으려 했는데 나에게 말하는 너의 그 입술은 마지막인 것 같네 많이도 참았겠지 못 끝까지 차오르는 눈물과 그만하지 않고 말 들어줘야겠지 내가 아는 말 모두 사랑해 미안해 영원히 너 같은 사랑은 다시는 만날 수 없단 걸 알면서 이별이 다가오게 한 거야 이젠 아프고 외로운 마음엔 내가 다 가지고 갈 테니 나를 못 잃을 때에 미소를 다시 찾을 수 있길 바랄게 내가 아는 말 모두 거짓말처럼 들릴 거야 지키지 못할 약속도 너무 쉽게 I'm